HUBS 오늘 저녁 뭐 먹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년 2학기에 이어 올해 2학기도 펍스의 저녁 제작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저녁 라디오의 주제는 제목에서 느끼셨듯이 저녁 메뉴 추천이에요. 매주 주제를 정해서 주제에 맞는 메뉴를 추천해 드릴 거랍니다. 펍스 제작부의 저녁 메뉴 추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머, 오랜만에 저녁 라디오라 인사말도 없이 라디오 소개부터 해버렸네요. 이제라도 인사말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방학 잘 보내셨나요? 벌써 개강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개강을 하니까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날이 많으니까 축 처지고 지루했거든요. 오랜만에 동기들도 만나고 수업도 들으니까 다시 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으니까 다 같이 맛있는 걸 먹어야죠. 다들 오늘 저녁으로 뭐 먹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 저녁 뭐 먹지가 있는 거랍니다.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빠기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마리나라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꼭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밥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따질 게 많네. 말이 쉽지 나랑 나 사이에 끝없는 신경전.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간단한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이 시간을 기억해요. 미련보단 웃음이 간단하고 즐거운 선택일 테니. 내일도 만나요. 오늘의 주제는 역시 개강이랍니다. 여러분은 개강날에 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랜만에 동기들과 만났으니까 신나는 회식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메뉴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역시 고기를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도 한잔하고 회포를 푸는 거죠. 고기는 우리가 구워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굽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동안 못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나 방학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고기가 다 익어 있을 거랍니다. 그럼 이제 고기를 한 점씩 먹으면서 서로 쌈도 싸주고 건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말만 해도 벌써 신나고 침이 고이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으로 고기 어떤가요? 목고의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네가 줬던 영감으로 가사를 쓴 지가 벌써 몇 년 전이네.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기뻐 그리고 다행이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라 심정 위에 쌓인 먼지. 서른쯤에는 아저씨들의 노래였는데 이제 가사 하나하나 죄다 와닿기만 해. 요즘도 여전히 작업실 아닌 무대 위에. 달라진 건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돼. 모든 price tags 전부 다 떡불이라고 생각해. 언제 한번 밥이라도 사야 하는데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마시던 맥주잔을 눈물로 채웠었지. 오랜만이야 웃음만 나와. 거울 같아 너를 보면 어린 시절 내가 떠올라. 오랜만이야 자 오랜만이야 손가락을 접어 이게 얼마만이야. 언제 봐도 넌 어제 본 것 같아. Yeah. 맞아 그때 들려줬던 나 플러그 그 나 플러여. 웬일로 TV를 다 봤네. 친하지는 않고 나도 팬이여. 궁금한 게 많네 편안하게 물어봐. 여기도 똑같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돈으로 모든 사재 끼지 조작이 가능해. 내 친구도 제안받은 적 있고 그걸 작업이라 부른데 난 궁금해 그들도 나처럼 무대 위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 부를 때 내가 느끼는 것과 같은 기분인지. 입대가 많이 늦었지 아마도 6월 7일에 들어갈 것 같아. 넌 산으로 반가워서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다. 우린 언제 다시 또 보게 될까. 오랜만이야 웃음만 나와. 거울 같아 너를 보면 어린 시절 내가 떠올라. 오랜만이야 야 오랜만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언제 봐도 넌 어제 본 것 같아. 어제 본 것 같아. 하지 못한 말 다 하게 될 것 같아. 저의 1학기 개강 메뉴도 고기였어요. 개강 첫날부터 회의가 있어서 다들 힘이 잔뜩 빠진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답니다. 오랜만에 하는 회의라 그런지 생각보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니 다들 지치고 배가 고파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개강 첫날부터 고생했으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진짜 맛있는 걸 먹자는 생각으로 뭐 먹을지 엄청 열심히 고민했어요. 늦은 시간에 배를 든든하게 채우면서 맛있는 건 역시 고기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맛집이 왕십리에 있어서 다 같이 거기로 갔답니다. 그게 어디냐면 왕십리역 9번 출구 근처에 있는 고기를 품다라는 곳이에요. 쫄쫄 굶고 먹는 고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하지만 그때 먹은 고기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먹었던 고기 중 가장 맛있었어요. 특히 목살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육즙이 팡팡 터지면서 숯불향이 확 나는 게 감동적인 맛이었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저녁으로 고기를 생각 중이시라면 고기를 품다 추천드릴게요. 물론 가격대가 살짝 있긴 하지만 절대 돈이 아까운 맛은 아니에요. 조정석의 좋아 좋아. 처음 널 만나 노란 새송이 장미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생머리 휘날리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너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네. 이 아해로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마음은 마냥 이야애로 여보세요 나의 천사 어떻게 내 마음을 훔쳤나요 괜찮아요 나의 천사 가져간 내 마음을 고위간 지켜줘요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내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내 마음 난 꾸미고 싶지 않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난 모든 걸 주고 싶어 너에게만은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배가 계속 꼬르륵거렸는데 혹시 여러분들한테까지 들리지는 않았겠죠? 앞으로는 밥을 먹고 라디오를 해야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를 들으면서 저녁 뭐 먹을지 정하셨나요? 고민 끝에 결정한 메뉴가 고기였으면 좋겠네요. 고기가 아니더라도 개강 첫날이니까 꼭 맛있는 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동기들이랑 먹을 수 있는 저녁이잖아요. 오늘 저녁 뭐 먹지는 매주 다른 주제, 매일 다른 음식으로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니까 학교하는 길에 라디오가 들리신다면 같이 어떤 저녁 메뉴 먹을지 고민해봐요. 침대에 누워 잠에 빠지기 전에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PD 한태준, 기술의 신채영, 저는 아나운서 김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